좀 낯선 바람이 부은 듯해. I don't know, I can't believe 뻔한 말들 my repeat. 어색해 네 눈을 못 보겠어. 함께해 두 옷 감겨 안하게 물드는 넌 가장 빛나는 봄. Keep this time 내 맘 위로 달려. Don't hesitate 제발 지금부터 쏟아져와 날려. Break my heart. 웃어봐도 아파.